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단위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.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는 생산에서 대중적 혁신을 일으켜 1월 인민경제계획을 열흘 이상 앞당겨 완수했습니다.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에서는 의장품들을 100% 국산화한 새 형의 무게도 전차 생산을 정전에 비해 1.4배로 늘렸습니다. 한편 만경대 용예군인 만년필공장, 보통강종이공장, 강동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평양시 지방공업관리국 산하 공장들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필수품 생산에서 매일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